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양 글로벌 페어 부스를 운영할 교환학생을 모집합니다. 페어는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양대역 2번 출구 사자상 앞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 일요일까지며 구글폼 작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2 기후변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3명으로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소재 대학교의 학부생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 8일 23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초등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줄넘기 기초체육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을 자치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매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봉사 장소는 뚝섬역 일대이며 1365 자원봉사 포털 봉사 시간을 부여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일자별 선착순 마감이며 1365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는 부산대학교가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입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 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서울 중구 명동에 한국 세 번째 애플 스토어인 애플 명동을 9일 연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애플 명동은 국내 애플 스토어 중 최대 규모로 최초로 2층짜리로 구성됐습니다. 매장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와 애플 TV 플러스,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등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에 이어 아시아 매장에서는 최초로 애플 픽업 공간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매장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버렸다는 징후는 없으며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수개월간, 심지어 수년간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제재 유지, 방위 강화와 관련해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많은 다른 종류의 군사장비와 경화기 시스템, 중장비 추가 지원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